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세 점하여 베루에서는 회거 모임이, 나이지리아에서는 용화 감상회가 6월 23일에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베루 김종수 동지 혁명활동연구 협회 위원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세계 자주화기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찬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진행된 영화 감상회에서는 우리나라 영화 태양의 꽃 김일성화가 상영되었습니다.